HUBS. Fashion Backstreet. 저러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 옷 연예인 입은 거 본 적 있어. 여러분, 어디서 본 듯만 듯한 아이템 있으시죠? 분명 눈에는 익었는데 어느 브랜드인지 혹은 어떤 상품인지 자세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왠지 남일 같지가 않네요. 여기는 그런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HUBS의 패션 백스트리트입니다. 익숙한 로고의 브랜드명부터 유행하는 상품의 전파 과정까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오늘의 런웨이 시작해볼까요? 패딩 하나로는 버티기 힘들 정도로 추웠던 이번 겨울. 다들 목도리 하나씩 장만하셨지 않을까 싶어요. 방한은 물론이고 심플한 착장에 포인트를 쉽게 줄 수 있다는 점에 있어 목도리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엔 목도리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아크네 스튜디오가 있답니다. 이름은 익숙하지 않더라도 목도리에 적힌 영문 이니셜 ACNE를 떠올린다면 무언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혹시라도 아직 감이 안 오신다면 아크네 목도리를 검색 엔진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보자마자 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화제의 머플러 브랜드 아크네 스튜디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Ambition to create novel expression이라는 뜻을 지닌 아크네 스튜디오는 디자이너 조니 요한슨이 1996년 설립한 스웨덴의 패션 브랜드예요. 워낙 최근 국내에서 아크네 목도리로 갑작스런 열풍을 부른 적이 있기에 신진 브랜드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역사를 지닌 이들이랍니다. 모던과 베이직을 브랜드 이미지로 내세운다는 점에 있어 해외에선 유행과는 별개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왔다고 해요. 디자이너들의 관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간혹 난해하다고도 생각되는 해외 꾸디르와는 달리 아크네는 누구나 부담없이 착용 가능한 의류를 지속적으로 소개해왔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아크네의 아이콘은 유니섹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들은 여성복과 남성복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우리가 남녀불문하고 다양한 기성복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었어요. 여성복보다는 조금 크게, 남성복보다는 조금 작게 만들던 일반적인 공용상품과는 달리 기존의 여성의복으로서 정형화된 스키니진을 남성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투적인 남녀공용복이 아닌 남성복과 여성복 그 자체의 고정관념을 없애고자 했답니다. 랄프 로렌의 네이비, 꼼데 가르송의 레드. 브랜드마다 이들을 대표하는 색상이 하나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아크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혹시 핑크색이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정말 의외의 사실이지만 정답입니다. 워낙 미니멀과 베이직을 추구하던 아크네이기에 아마 무채색 계열이나 베이지색 정도를 예상하셨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크네가 지니는 두 번째 차별점입니다. 쨍한 핑크를 미니멀리즘과 결합시킴으로써 부조화 사이에서 나오는 긴장감을 하나의 특색으로 삼았어요. 조니 요한스는 핑크색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유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핑크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난 시도는 아크네로 하여금 핑크를 시작으로 다채롭고 과감한 색을 심플한 디자인과 결합시켜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아크네 의상이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화려한 색으로 만든 심플한 복장이라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옷 하나로도 정말 많은 룩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유니섹스로서의 새로운 개념, 그리고 심플함과 화려함의 대담한 결합은 아크네를 세계적인 컨템포러리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존에 우리에게 박혀있는 고정관념, 혹은 일반적인 정의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조니 요한슨의 시도가 모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싶다면 독특한 아이디어를 쥐어 짜내기 위해 고뇌하는 것보다 기존의 틀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요? 3월 6일 월요일, 오늘은 베이직한 화려함 아크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예린이었고요. 문예인 엔지니어와 윤지우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 역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만한 이야기와 함께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H UBS